원동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은 22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담화에서 경의하는 김정은동 측에서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보고에서 명철하게 밝혀주신 것처럼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현직이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는 북남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북과 남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서로의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대담하게 관계 개선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과 남은 절세 위인의 순관 뜻을 높이 받들고 여러 분야에서 각기 한 급의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조국 통일과 민족 공동의 번영을 위한 출로를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당면하여 북남 군사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시급히 개최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과 서해 열점 지역에서부터 군사적 긴장과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며 군사적 신뢰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 따라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과 남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조국 통일 3대 원칙과 북남 공동선언들을 비롯하여 민족과 세계 앞에 서약한 역사적인 합의들을 존중하며 리행해 나가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남조선 당국과 모든 정치인들은 온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자주 통일을 앞당겨 나가시려는 절세 위인의 순관 뜻을 깊이 새기고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기치 따라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적적 흐름에 적극 합류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